나 빼고 다 정신없이 다들 바빠 보여. 이제 그만 멈춰 제발 stop. 아무것도 안 해도 더 안 하고 싶어. 내일 할 일은 내일로 미뤄도 되지. Break it down. 멋대로 way 남의 눈치 안 볼래 no way 세상이 뭐래도 주인공은 나라고 흘러가는 대로 twerk 이런 게 나니까 break it down.